Let's go. Like what? 자유로운 기분 I like that. 고민 따윈 already done done. 색감과 기구 보는 게 재치 That's not my fault. 도저 I don't care at all. 내 멋대로 갈 거야. 필요 없어 older. Don't need no guidance. I'm making my way. I'm on my way. Yeah. Run to the top. 난 언제든 straight. Yeah. 원래 두려운 게 없어 난. 상관없어. Call me trouble. Or you can call me weirdo. 나로 살고 싶어. 빨리 뛰는 심장 don't stop get loose 불태워 지금 my youth 지금 my youth yeah. The party ain't started 시작도 안 했어 난 요즘 꽃은 말이 하나 있지 my best is yet to come 상관없어 call me trouble or you can call me weirdo 나로 살고 싶어 똑같이 지켜 올린 채로 다 가질 듯한 애를 긁으면 돼 You can call me weirdo 나로 살고 싶어 Don't